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 모였사오니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시간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계에 당신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을 구현하시려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수단이 둘이 있는데 계시와 상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세 시간에 걸쳐서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엔 상벌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이 상벌을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이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상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것은 수단이고 그 수단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의 방법이 둘이 있는데 은혜와 율법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 수단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우선 율법을 생각해 봅시다. 이 율법은 불신자들을 통치하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이 불신자들은 둘로 다시 나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경 계시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성경 계시의 율법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인데 구약시대의 이방인들과 그리고 오늘날의 불신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를 받아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익히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고 또 성경 계시를 못 받아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데 그것은 양심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두 군데에다가 새기셨는데 하나는 돌판에 새기셨고 또 하나는 인간의 마음에 새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큰 틀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규칙이 인간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율법, 양심이라고 말하는데 이 양심은 그래서 본성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양심은 본성에 새겨놓은 율법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간 안에 이 본성 안에 새겨놓으신 이 율법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들을 따라서 인간들이 살아가면 마음의 양심의 평안함이 있고 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 같은 것은 없어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든지 이렇게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서든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다가 보니까 편리해서 이것이 좋아서 그래서 형성된 것이지 어떤 절대적인 그런 도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있다 이거죠. 뭐 어려운 이야기는 쓰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틀린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다가 보니까 편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인간 저 바깥에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세계가 운행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규칙들을 어기게 되면 당장 뭐가 지장을 받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직접적으로 방해를 받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죠? 살인이에요. 살인? 한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들이 무기도 발달하지 않았던 50년 훨씬 전에 6.25가 났을 때에도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인구의 비율로 미루어 본다면은 그 3천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죠? 그러니까 이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도록 자유가 주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 자체가 붕괴되어버리는 거죠. 즉 그 대표적인 경우를 그 캄보디아에 갔을 때 봤어요. 캄보디아 인구의 53%인가가 17살 이하예요. 중간 세대가 없어요. 70년대에 킬링필드 대학 살 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상적인 이유로 죽인 거예요. 어느 정도 했냐면 손이 곱다는 이유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농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본주의 냄새를 풍기는 모든 책들을 다 태워버렸고 대학생들을 다 학살했어요. 말하자면 이런 자본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청소하지 않는 한 이 사회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런 때문에 이 막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인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모든 분야에서 학문과 사회의 기반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황성현 선교사 그제 나왔죠. 그 대학의 교수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의 수학 공과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의 수학 실력이 여기 고등학교 1학년 내지 2학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들이 다 죽었어요. 아직도 거기는 악보를 화음을 넣어서 노래 부르는 악보를 아직 몰라요. 지금 막 보급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악기를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악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나라예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다른 이 태국이나 주변에 있는 월남이나 이런 나라들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틀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30년 내지 50년까지는 나라가 희망이 없어요. 이제 걔들이 자라서 세대가 꽉 채워지고 그리고 이 모든 사회의 지식 기반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이것들은 100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을 거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어쩌다가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끔찍한 위기를 맞이하는데 자유롭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선교사한테 편지가 왔는데 기도해 달라고 편지가 왔어요. 근데 종족 간의 이 투쟁으로 번져서 밤에 원한 맺힌 사람 집에 찾아가서 다 죽여버리고 도망치는 그 소식을 지금 들은 친척이 그놈이 누군지를 찾아내서 밤에 가서 다 죽이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자치구 안에는 끊임없이 폭탄이 날라들잖아요. 거기에 주민 가운데 절반 이상의 사람이 안정제를 먹어야지만 살아간다 그래요. 습관적으로. 언제 폭탄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이런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법들을 살다 보니까 그러는 게 좋겠다.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원칙을 세워놓은 것을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그것을 죄인이라도 그것을 찾아가고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사람 죽이면 큰일 나는데 선양에서는 죽여도 괜찮고 많이 죽일수록 더 덕스럽고 동양에서는 부부가 정절을 지키면 큰일 나는데 서양에서는 정절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놀랍게 약간의 차이성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토대에 있어서는 이게 시대가 흘러가도 계속해서 기본적인 골격들이 유지되어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양심을 본성 속에 새겨놓으시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자라나면서 조금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살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야. 왜? 아이가 태어나서 자랐는데 사람을 죽이면 큰일 나는 것으로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부터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다가 자라면서 그런 교육을 받아. 남의 것을 훔치면 큰일 나는 것으로 교육을 받아. 그러니까 본래에도 그런 양심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이것들이 잘 지켜져서 각각 도덕의 어떤 원칙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고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양심이 가르치고, 아이는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타고났는데, 밖에 나와보니까 죽이는 사람도 많고, 속이는 사람도 많고, 그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그리고 책임도 안 진다 이거죠. 그때 이 아이는 이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의 행동이나 사상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은 없어지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주체가 자기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자기는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비록 불신자들이 사는 사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법도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 어느 나라든지 조상들 마음 가운데, 선조들 마음 가운데 있던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선하게 살면 하늘로부터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반드시 악한 끝이 있어서 징벌을 받는다. 사실은 그 원칙을 세상 속에 들이밀 때 100%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리 형한테 구복받고 착하게 살아도 계속 가난하게 사는 사람 있지. 뭐 어느 날 무슨 박을 뜯어보니까 막 황금이 쏟아지고 그런 동생만 나오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게 딱 맞지 않는다는 것을 어른들도 알면서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렇게 하거라. 그러는 그 끝에다가 뭐 그렇게 착하게 산다 그래서 반드시 끝이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는다 이거죠. 예. 마치 그것이 틀림없는 법칙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양심이 율법을 따라서 올바로 작용될 때에 이 사회가 그나마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벗어난 짓을 해도 자기 자식에게는 그렇게 안 가르치나야죠. 그래서 자기는 도둑질을 해도 자기 자녀에게는 도둑질을 가르치지 않는다. 응? 예. 그렇게 하면서 사회가 지탱되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성령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작용. 근데 이 성령의 작용이긴 한데 성령이 작용하시는 방식이 신자에게 작용하는 방식하고는 좀 틀린 방식으로 이 불신자들에게는 작용을 하시는 거죠. 성령이 신자들에게 작용하는 방식과는 틀리게 불신자들에게 작용하는 방식은 불신자의 마음을 사용하시긴 사용하시는데 그의 영혼을 바꾸어 놓고 마음의 경향을 고치고 이렇게 해서 사람 자체를 근본적으로 새 사람을 만드는 이런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성령으로 작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만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는 성령의 작용을 따라서 본성에 새겨진 율법을 행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참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진지한 사모함 이런 것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저도 이거 직접 본 게 아니라 들은 이야기예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미군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부대마다 따라가는 의사가 있어요. 무슨 의사일까? 응? 정신과 의사. 가서 전쟁이 딱 벌어져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뭐 사람 죽이는 게 간단하지만은 대부분의 군인들이 사람 죽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가서 막 사람이 막 그 비참하게 폭탄에 맞아서 그 사람 보는 자리에서 팔, 다리, 모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 막 총을 난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쓰러지면서 사지가 막 찢어지는 거죠. 이걸 볼 때, 70% 정도가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신병 증세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전이 끝나고도 그 계속해서 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군인들이 많았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전쟁이 성경적으로 허용이 되는 전쟁이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이고,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자기 앞에서 죽는 이것 자체가 인간의 이 율법적인 본성하고는 어울리는 게 아니라요. 어울리는 게 아니라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율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많아요. 도둑 맞은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지만 도둑질 한 놈은, 사람도 아니야, 그 놈이에요. 도둑질 한 놈은 오그리고 잔다. 무슨 뜻이에요? 그 누가 그렇게 오그리고 자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의 양심이, 자기 자신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는 이 양심의 작용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살아있는 모든 인간의, 살아있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은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양심의 작용은 때로는 목숨을 끊기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일본 사람들이 특히 잘해요. 그죠? 뭐 무사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그냥 뭐 돈 먹고 사기치면은 난 그런 적이 없다. 뭐 나도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고 싶다. 하늘이 두짝나도 아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이 쇠고랑 차고 그러고 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유서 한 장 써놓고 그냥 깨끗이 죽잖아요. 그죠? 예. 요즘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사람들 종종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게 뭐냐면, 얼마나 그 양심의 힘이 큰지,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이렇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그나마 질서를 유지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의 본 바탕은 악해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라 이거죠. 나는 그런 것들을 참 발견하는 게 뭐냐면, 언제였죠? 미국에 홍수가 엄청나게 나서, 뉴올리언즈인가요? 거기에 막 그랬을 때, 여러분 미국 가보신 분 알지만은 굉장히 질서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전기가 끊어지고 모든 것들이 막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아비규환 아니에요. 상점에서 물건 다 약탈해 가고 뭐 난리였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그죠? 동방예의지국인데 안 그럴 것 같죠? 1982년도인가 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전국에 전쟁에 준하는 사이렌이 울린 적이 있었어요. 민방위 통제소에서. 그 전국적으로 울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고, 없어요. 훈련 빼놓고는. 그러면서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이거는 연습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습경보가 울린 거예요.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하면 이용평이라는 사람이 이 미그기를 몰고 넘어온 거예요. 이거는 뭐 100% 전쟁이에요. 근데 그때는 전쟁 난다고 얼마나 또 그 협박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때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을 딱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보 이거 전쟁 난 거 틀림없어요.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은 어디로 뛰어갔는지 아세요? 수포로 뛰어가서 그 불과 한 15, 모든 거 설명 끝날 때까지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싸그리 없어진 게 뭐냐면 라면하고 쌀이에요. 그 나중에 라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이야, 대단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은 동서양이 막론하고 인간이 그 자기 본능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법이 없다. 법이 즉 무슨냐면 법이 실행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에 양심의 기능은 확 찌그러지면서 그러면서 정상적인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을 당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한 2년 전에 그 월남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쓴 그 글을 읽었는데 모든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은 소수의 한국 군인들이 월남에 가서 마지막에 종전하기 전에 그 베트공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학살했는지에 대한 그 기록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당한 사람이 집요하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과정을 진짜 소설처럼 그 한편의 드라마예요 진짜 결국은 찾아내가지고 그 집어넣었어요 전범으로 근데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환경에 의해서 이 양심이 얼마나 저해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 악을 저지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가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그 수양대군이 그 자기 조카를 죽이잖아요. 그게 단종에서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고통받는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나오잖아요. 뭐 역사성도 있지만 말이죠. 특별히 그 박종환 씨의 그 소설을 통해서 생생하게 들어가잖아요. 양심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힘이 너무 잠시 멈추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이고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에 훌륭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인간의 종자 자체가 진작에 파괴되어서 사라졌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안에는 비록 그들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행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거죠. 이게 예. 나라를 위한다 아니면은 대의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거. 근데 이렇게 이런 걸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누군가가 보호해 주고 거스리며 사는 사람들은 벌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이 나라였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나라가 서게 되는 거죠.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이 정부가 세워져서 나라가 큰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느 단체든지 자기가 동의를 해야지 가입을 하는데 내가 언제 대한민국 선택한 적이 있느냐 얘기예요. 응?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어.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태어나면 그 갓난애도 법을 지켜야 돼.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 법에 의해서 보호도 받고 처벌도 받게끔 돼 있는 그게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강요된 거죠. 그렇게 이 모든 세상이 인간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법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꼭 율법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법령집이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 몰라요. 이렇게 엄청난 법이 태어나자마자 이걸 지키면서 살도록 턱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멸망당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절묘하죠. 그죠? 2차 대전 때만 해도 처칠 같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원자폭탄이다. 그랬거든요. 원자폭탄을 만드니까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근데 웬걸? 잠시 후 저쪽에서 원자폭탄을 만들어. 이제는 뭐 이북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뭐 사실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원자폭탄 하나만 날리면은 도시 하나가 완전히 기체가 되어서 확 하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도 나도 전 세계에 뭐 수천 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누구도 감히 그거를 못 쓰는 거예요. 왜냐면 썼다 하면 그거는 자기가 죽으려고 작정하기 전에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묘한 균형을 잡아가시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팽팽한 긴장이 있으면서도 결국은 인류가 멸망되지 않게끔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게끔 하시는 거라 이거죠.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단지 이 세계가 멸망당하지 않고 계속 자손들을 번식시키면서 짐승들이 새끼를 까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과 동물과 식물이 가득한 세계가 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런 자연적인 번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번영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하나님으로서 서로 교통하시며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그 생명과 사랑을 인간이 잘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그 안에 사랑하시는 것처럼 인간들이 서로 질서 속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질서를 아름답게 가꾸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창조주이세라는 사실을 인간들의 도덕 생활과 이 모든 자연 피조 만물들의 자연 생활을 통해서 동시에 풍부하게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간이 벌받을까봐 무서워서 미워하면서도 살인을 못하고 그리고 이후에 받을 고난이 두려워서 남의 것에 손을 대지 못하고 그러나 탐욕은 계속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의 세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신자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통치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은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왕노릇하여 그랬거든요. 은혜가 왕이 되어서, 은혜가 왕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겁니다. 왕명은 끝이에요. 왕명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 그것도 알면서 왕의 명령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 왕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며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전하는 자들이 각오해야 되는 것은 왕의 징벌을 통해서 파멸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시는 그것은 최종적인 권위와 힘을 가지고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거라 이거죠. 요즘은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이 요 바로 위층이죠. 교회는 여기 아래죠. 학교도 안 가죠. 예전에는 학교는 안양, 그 다음에 집은 인천, 교회는 서울, 이 삼각형을 그리면서 다녔는데 하루에 차 타는 시간만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지긋지긋하죠. 근데 지금은 뭐 너무 좋아요. 제가 전 교인 중에 제일 집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가깝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인천에서 다닐 때 보면은 말이죠. 좀 빨리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가 아니라 산업도로를 타요. 그게 아주 악명 높은 산업도로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큰 차들이 막 휘슝 달리는데, 하여튼 이 승용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무서울 정도야. 휙 하고 지나가면 차가 막 이러고 흔들려요. 그리고 막 위에서부터 빵빵 그러면서 막 20톤씩 막 이렇게 되는 게 내려와요. 나중에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게 못 쓴대요. 쓰질 못한대요. 24톤쯤 된 데다가 한 30톤쯤 싣는데요. 뭐, 그 말이 난 진실이라고 안 믿어지는데, 그 사람들 그냥 너무 빨리 다니다가 뭐가 나타나면 그냥 브레이크 밟는 것보다는 부딪히는 게 안전하대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특히 석재 같은 것이 있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끔찍한 길을 몇 해 동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막 개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새벽에 일찍 나왔다가 밤 늦게 들어가곤 했는데 잠깐 늦어서 이제 차가 막 밀리기 시작하면은 막 질서가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저 뒤에서부터 올 때, 이상하게 오늘은 그 못된 차들이 말이죠. 탁 질서 정연하게 달리면서 이 1차선을, 그때는 1차선은 그 승용차만 다녔잖아요. 1차선을 탁 승용차에게 내줘서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심했나? 이거 왜 이러나? 틀림없어! 저 앞에 경찰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를 몰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횡포를 부리던 사람도 뭐 승용차 운전수가 뭐 창문 열고 왜 그러냐고 그래도 뭐 말도 안 통해요. 뭐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막 어떤 때 막 창문 열고 침 탁 뱉고 그랬는데 그러던 차가 그 승용차만치도 안 되고 하얀 오토바이 조그만 거 탄 사람이 딱 손가락 하나로 일로 오라 그러면 말이지 꼼짝도 못 하고 뭐지, 그거, 비상등 켜고 깜빡깜빡깜빡 그러면서 저쪽으로 가서 얌전하게 서서 그 큰 차에서 내려와서 고개를 숙이고 말이지. 처벌을 받는다, 이게. 그게 뭐죠? 법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는 이러한 교통순경과 같은 역할을 율법으로 하게 하시는데, 신자에게는 은혜로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 은혜는 성령님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혜 혹은 특별 은혜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불러요. 즉 사람들 속에 역사하셔서 사랑을 불러일으키시거나 하나님을 향한 참회 같은 것, 우리의 구원자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진 않지만 이러한 죄를 지을 때 자기에게 임하게 될 양심의 가책, 그 다음에 사후에 자기가 받게 될,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사필 규정에 의해서 받게 될 무서운 보복,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도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작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작용하실 때 마음과 심령에 깊이 작용해서 그를 전 본성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기능, 그리고 마음에 있어서 판단의 기능에 작용을 하셔서 그러한 그 율법적인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결말에 대한 생각들을 분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 죄의 크기, 그 죄에 대한 마지막 결과 이런 것들을 이 분명하게 이 사람들 속에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극을 받고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죄를 억제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속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혹은 마음을 바꾸는 데 있어서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굳이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놓으실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아주 놀라운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가리켜서 일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이 특별 은혜는 뭐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셔서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치게 만들고 하는 커다란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성품에 변화가 오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요. 이것을 가리켜서 특별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객관적으로 쓰일 때에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값없이 베푸시는 은총이지만 주관적으로 쓰여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감동을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은혜.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은 것이 다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얘기는 첫 번째의 경우이고 요즘에 네가 은혜가 충만하구나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작용이 계속될 때 그래서 끊임없는 사랑의 감동을 불러일으키실 때 이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이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왕노릇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은혜와 정반대되는 것으로서 정욕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인간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정욕에 빠지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정욕은 그것의 동기가 되고 그것을 물들여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자기 욕망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정욕이 확 물들게 되면 분명히 남의 돈인데 이거를 자기가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자기 사랑의 정욕에 물들게 되면 분명히 인간으로서 저 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해야 돼. 그걸 안 하려고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우리의 삶에 정욕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반대로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온통 통치하게 되면 무엇을 보든지 그 사람은 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를 감동시킨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국은 받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은혜가 사람 안에 계속 역사하게 될 때 인간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일을 행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할 의무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 사랑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의무들을 팽개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 사람 반드시 불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불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에는 너무 힘들게 보이는 의무가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면 아주 쉬운 의무가 되는 거예요. 예? 쉬운 의무가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아휴, 그 새벽에 언제 11시에 퇴근해서 언제 새벽에 나오고 그러면은 아침은 어디서 먹습니까? 이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것들이 다 사소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해야 할 의무가 아주 쉽고 가볍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마땅한 도리를 행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일생 다 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여러 소리 그만 들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조금 부족해도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생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가 한 게 있습니다. 은혜가 고갈된 삶을 살면 허우적거리면서 많이 애쓰면서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리고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자기 사랑에 붙잡혀서 살았으니 허우적거리고 일평생을 산들 거기에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통치를 실행하시냐 하면은 두 가지예요. 중생과 성화예요. 중생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어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고 싶기도 하고 저런 일을 행하게 하시고도 싶어요. 그럼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영향을 끼치신 후에 성령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시지 않고 영향만 주시고 성령님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와서 상주하시는 것이 없다 얘기예요. 내주하심이 없다 얘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성령께서 그의 중생을 통해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데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움직이는 원리를 빼버리고 새로운 원리를 심으시는 거예요. 그 옛날의 원리는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의 원리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을 때는 이미 영혼 자체가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영혼 자체가 캄캄한 어두움이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성적으로도 눈이 멀어서 이렇게 명백한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가 애써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마치 샘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기회 있으면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하는 그것이 이 사람 속에서 계속 솟아나오는데 이것을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의 힘으로 억제하고 고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은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그 빛으로 보여주지만 그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 본분으로 돌아가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가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율법에 없는 거예요. 양심에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언제 한번 지독한 그 알코올 중독자를 상담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 와서 계속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나를 만나달라, 담임 목사를 만나게 해달라는데, 담임 목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건 뭐냐면, 밑에 사람들 만나봐야, 뭐, 1,000원, 2,000원씩 밖에 안 주니까, 저 돈을 더 받아가려고 이제 만나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하도 그래서, 그럼 내가 만나줄 테니까 오라 그래라. 그래도,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러더니 이 사람이 뜻밖의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목사님 보자 그러면 돈이나 좀 뜯어가려고 보자 그러는데 난 그런 게 아니라 인생 상담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지를 쭉 얘기를 하면서 기본이 하루에 3병 내지 7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주를. 그래야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정상, 그 사람이 얘기하는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거는 이렇게 불안을 느끼지 않고 그냥 취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테이블 한 세트를 줬어요. 무슨 테이블 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다 듣고 와라. 노트에다 새카맣게 적어가지고 2주일 만인가 다시 만났어요. 세 번인가 내가 만나줬어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이야기를 다 지금 할 시간은 없고 이 설교와 관련해서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자기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더니 온 집안 식구들이 자기를 자기가 너무 식구들을 친척들을 괴롭히니까 온 식구가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이 자기를 정신병자로 만들더라는 거죠. 근데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보는 사람도 있다고 언제 한번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알코올 중독자니까 어느 정도는 좀 맛이 갔겠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데 알코올 중독보다도 더 무서운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온 가족이 동의서를 써서 그래서 말하자면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무슨 보호시설로 갔는데 민간 보호시설로 갔는데 쇠창살이 다 쳐져 있는. 뭐 기도원 같은 옛날에 뭐 기도원에 감금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3년 동안을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이 사람이 술을 안 먹으니까 뭐 안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 줘서 못 먹은 거죠. 3년이 지났으니까. 3년 동안을 술을 냄새도 못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치료됐겠거니. 그리고 풀어줬는데 그 사람 말이 재밌어요. 거기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술 먹는 일이에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 고칠 수도 없었고, 고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게 바로 죄인이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을 인간이 이 사회에서 가르쳐주는 도덕이나 법률 이런 거로는 절대로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전의 원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든 하며 살아가던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그 사람 속에 심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마치 뭐와 꼭 같으냐 하면은 그 우리 왜 그 골수 이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럼 골수에서 계속 뭐 백혈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피를 생성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작용이 인간에 의해서 끊어져 버리면은 계속 외부로부터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 안에는 그런 조혈 세포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스스로 피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인간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이러한 생명과 성령의 법, 쉽게 얘기하면 은혜의 원리를 심으시는 것은 이렇게 이 안에서 인간 본성 자체가 바뀌어져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감동과 감화가 이 안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도록 만드시는 그런 원리를 인간의 영혼 안에 심으셔서 인간의 마음에 작동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것을 심어 놓으면 성령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인간 속에 심겨졌는데 심겨진 이것이 성령이 계속해서 그 사람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작용들을 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을 다스리시는 방식이라 이거죠. 여기에서 사랑과 생명이 계속 솟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은혜의 작용들이 성령으로 말미암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작용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영혼에서 생겨나지만 우리의 본성과 동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불신자의 경우에는 성령에 의해서 그냥 사용되는 건데 이 신자의 경우 은혜의 역사는 단순히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감화하고 감동하여 그 사람의 본성과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계속적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 사람의 본성 자체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던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으로, 급하고 조급하던 사람이 침착하고 그런 사람으로, 악하던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남을 배려할 줄 모르던 이기적인 인간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자비심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품 자체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도 그 성품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런 건 상상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신자에게서는 성령이 오시기만 할 뿐 신자에게서 성령이 나가시는 법은 없기 때문에 성령과 본성은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 속을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거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죠.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밀려와도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본성이 그 옛 본성이 잘 드러나는데 성화가 많이 되면 이 사람 안에서 이런 그 말하자면은 성품이 아주 항구적인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처럼 해서 성화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죄에 의해 지배를 받던 상태에는 끝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가 이 사람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행할 수밖에 없고 기껏해야 양심의 빛에 자극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겨우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갔었는데 거듭나고 나면 이 죄의 절대적인 지배가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역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그 사람을 노예처럼 지배하는 상황은 끝났지만 죄가 영향은 계속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도 은혜가 떨어지면 좀 공평하지 않은 방법으로라도 돈을 좀 벌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손해를 끼치더라도 내가 이익을 얻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지배하고 싶고 라고 하는 이 창조의 목적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하기 위한 욕망들이 이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따라서 이런저런 죄를 지을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완전히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불신자는 완전히 율법으로만 다스리고 신자는 완전히 은혜로만 다스린다면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신자는 율법을 배울 필요도 없고 율법은 신자에게 아무런 작용도 못하겠네요 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죠. 신자에게 율법이 어떤 작용을 해요 안 해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해요 안 해요? 해야지. 왜냐하면 신자에게 율법이 작용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보여주고 그래서 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돼라고 하는 고발은 양심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법이고 그다음에 아니 율법이 법이고 그것이 마음에 비출 때 양심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법정에 불려 나갔을 때 검사가 무조건 저 자식 죽여버리자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왜 죽여야 되냐니까. 아, 판사님 기분 안 나빠요? 죽여버려요. 그렇게 말하는 검사 없다 이거죠. 검사가 들고 나갈 땐 뭐죠? 법을 다 뒤져서 그런 놈들 죽이는 법이 없나 그렇게 찾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최고로 죽일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기 딱 적용시켜서 죽여버립시다. 이게 변호사는 반대죠, 그죠? 이거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나 이렇게 보내. 뭐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죽여야 되지만 그렇지만 뭐 그렇지만이라 그랬잖니.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살 길이 여기 있다. 이게 변호사하고 검사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이 신자에게 딱 작용을 하는 거죠. 그때는 성령의 작용이지만 그 성령의 작용은 일반적인 은혜의 작용이죠. 딱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심오하게 뉘우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이것도 발칵 나가지고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야? 밤에 잠을 막 못 자는 거예요. 이거 밤중에 도로 갖다 둘까? 아니면 미안하다 그럴까?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고민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령의 일반 은혜가 이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신자들은 그거를 통해서 결국은 그것을 버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끝이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까지 돌아가는 것이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다가도 결국은 마지막에 그 끝은 이 범죄를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리로 데려가셔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다. 그런 점에서 틀린다 이 얘기죠. 이렇게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현해 나아가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살아나는 이것을 통해서 신자라고 할지라도 점차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신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잘못 살게 될 때 결국은 신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고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도록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죄를 죽이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사람 안에 확 하고 번성할 때도 있고 사위여져 가는 작은 불꽃처럼 그렇게 야위어 갈 때도 있어요. 신자의 의무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작은 은혜들을 끊임없이 살아나게 해서 그래서 활활 타오르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의무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자 안에 당신 자신의 통치를 실현해 가시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시고 커다란 도덕심을 불러일으키신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셔서 그래서 이루고자 하시는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데 있어서 신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불신자들은 몰라도 그들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도 그 목적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은혜와 율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새롭게 해주시도록. 불신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하시는데 신자인 우리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며 통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ou.